오늘은 제1 남 전도회 헌신예배라고 했는데, 아마 제일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그 모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계속 생각을 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전하면서 은혜를 기다리고 또그 가운데서 헌신의 의미도 되새기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오늘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읽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영혼의 건강검진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 말씀의 초점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혼의 건강검진.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이 참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유럽 국가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년 그 건강검진 잘 받으시죠? 잘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한몇 개월 뒤에 몸이 좀 불편해서 다시 개인적으로 병원에 가서 확인을 했더니 암 말기다. 아무 소용이 없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소문을 들은 분들은 건강검진을 잘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서 사실 우리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수 있는 만큼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미리미리 검진하고 살펴보는 것은 정말 필요한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1 남전도회 연배 정도 되시면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죽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불치의 병으로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상황. 전신이 마비가 되어지거나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실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억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아마도 가장 두려워하시지 않을까. 치매가 상당히 우리나라에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기도 하지만 우리는 잘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거의 모든 것들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모든 게 불안합니다. 사회도, 경제도, 정치도, 교육도, 직업도, 건강도 다 불안합니다. 그런 건강의 불확실성 속에서 건강검진을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자신의 건강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를 놓치기도 합니다. 하기는 요즘은 건강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서 그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걱정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잘 점검하고 살펴보듯이 우리의 영혼의 건강도 살펴봐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건강뿐 아니라 영적 건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복음과 자신의 사도권을 강력하게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인데, 그 교인들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의심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맞나? 좀 이상해. 바울이 가짜인 것 같아. 왜냐하면 바울은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가 하면 바울은 뭐 좀 능력 있게 어떤 일을 보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 문제는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인들을 쏙닥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전한 복음, 그거 별거 아니다. 바울 능력도 없고 말 주변도 좀 없는 것 같다.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 의해서 사도권을 의심받았고 뿐만 아니라 전한 복음의 능력도 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강력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다 이걸 밝히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능력 있는 복음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변호해 왔던 것입니다. 그 중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 후서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이 마지막 부분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간곡한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13장에 있는 이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읽지 않은 1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밝힙니다. 바울이 지금 아마도 에베소에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 교회를 방문하겠다. 근데 이 방문의 의도는 너희 가운데 잘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내가 징계하겠다. 그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런 의미의 내용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5절로 10절의 말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기 믿음을 스스로 점검하고 확신에 설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자기 검증 기준, 그것은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영적이고 종교적인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시고 그분께 순종하고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그런 가운데에서 자기를 확인한 다음에 아,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지막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지막 권면과 문안 인사를 하고 이제 편지를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중간에 있는 5절로 10절에 있는 이 말씀을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5절 한절 말씀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 5절 한절 말씀을 미국에 있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영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신약의 메시지라는 성경책으로 우리나라에서 번역 출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이 5절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서 흔들림이 없는지 스스로 확인해보고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적당히 지내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전해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만일 그 시험에 실격했다면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5절 한절 말씀을 길게 풀어서 알아듣기 쉽도록 새롭게 번역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확증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공격하고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 바울의 사도권에 도전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마지막 편지를 끝내기 직전에 그들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문제는 해결된 듯 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 안에 올바로 서 있지 않다면 언제든지 문제는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점검하도록 권고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들이 적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요? 바울이 권면한 이 내용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현재 위험한 기초 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위기의 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위기는 믿음의 위기입니다. 교회의 위기입니다. 사회와 경제의 위기입니다. 정치와 문화와 환경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사회와 경제도 부정적인 징조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한국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 교회가 붕괴 직전에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문제는 그 한국 교회가 어떤 실체인가? 저와 여러분이 들어 있어서 보여지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붕괴 전에 몇 차례 징조를 통해서 경고의 신호를 보낸 것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그 신호를 무시하고 점검하지 않는다면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육체의 질병도 대부분 병이 심각한 상태로 발견되기까지 수차례의 경고 증상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미세한 자각 증세를 무시하고 괜찮을 거야. 아니야, 괜찮을 거야. 무시하고 쉽게 넘어갑니다. 결국 우리가 알듯이 작은 물방울 하나가 계속 떨어지면 바위를 뚫어버리듯이 작은 증세가 심각한 병을 미리 알려주고 있지만 그것을 무시한 후에 심각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형 사고 전에는 반드시 예고하는 사소한 사고가 발생한다는 하인리 법칙이 있습니다. 이 하인리라고 하는 사람이 사회현상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중에 이 원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산업재해 예방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해 냈습니다. 그 내용은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법칙입니다. 참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가 작은 여러 조짐들, 되어지는 여러 말소리들 이것을 무시해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큰 일로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심각한 결과를 알려주는 전조 증상과도 같습니다. 바로 그 속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헌신도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결국 한국교회가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물거품처럼 될 것입니다. 고향 제일교회가 손가락질을 받을 것입니다. 바로 한국교회 안에 우리가 개인으로 존재합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 이 현상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우리 교회는 괜찮을 거야? 아닙니다. 천천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위기의 그 조짐들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현상으로 한국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통계적으로 한국교회가 현재 믿는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등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는 학자들 가운데 이름을 붙여서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 안 나가, 거꾸로 가나안, 가나안 성도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숫자가 오래전에 이미 약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이 사람들,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은 교회가 싫어서, 예수가 싫어서 가나안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교회가 성경을 무시하는 이런 상황들을 보고 교회를 등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서구교회의 모토인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나간다,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 속에는 목회자의 잘못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회자의 선행과 담임 목사가 교회를 물려주는 일들, 목회자의 탈선들, 목회자의 독단적인 예상 집행들 많이 있습니다. 그거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는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다 목회자의 잘못입니까? 성도들은 못했습니까? 알면서도 입 다물고 있지 않았습니까? 정말 충정 어린, 눈물 어린 기도와 그 목회자들 손을 붙들고 목사님 이렇게 하시지 말고 좀 잘해보시죠. 왜 따뜻한 말 한마디 안 건넸습니까? 저는 교회의 문제를 요즘 너무 목회자에게만 다 몰아가고 있는데 일반 성도는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은 것입니까? 저는 공범자라고 합니다. 저는 마음을 바꿨어요. 교회가 이 모양이 꼴이 되어진 것은 목회자의 잘못만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그냥 안주하고 다 괜찮아, 목사만 바뀌면 또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교회를 등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한국교회가 재정적으로 파산하고 있기 때문에 위기입니다. 김재한 감독이라는 사람이 영화 코어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법원의 경매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때 당시가 2013년인데 교회 건축 후에 빚을 갚지 못하고 경매에 나온 건물들이 그 한 해에 300개가 넘는다고 했습니다. 매년 들어갑니다. 한국교회 부채가 부동산 담보를 근거로 해서 근저당 설정을 기준으로 해서 대충 잡아보니까 4조 5천억이라고 합니다. 저는 억이 얼마나 되는지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조, 억. 뭐 제 성 같아요, 조. 이 이자만 해도 한 달에 얼마가 나가는지 모릅니다. 목동에 있는 한 교회 제가 압니다. 이자만 매월 1억 5천만 원. 이자만 나갑니다. 이자만. 이게 교회 맞습니까? 이렇게 교회를 유지해도 괜찮은 겁니까? 안양에 있는 한 교회에서 목회자를 받고 가는 중에 제가 초청을 받아서 한 6개월 동안 목회자를 바꾸는 그 과정 속에 개입을 하고 제가 설교를 맡고 그 교회를 도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합신 출신의 목회자가 들어가서 목회를 합니다. 교회 빚이 23억입니다. 교회는 아주 덩그랗게 잘 지었습니다. 장로님들 부들러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이 교회 건물 지금 팔면, 팔고 빚 갚으면 얼마 남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한 6억 남습니다. 그래요. 장로님, 죄송하지만 교회 팔고 다른 데 가서 6억 갖고 다시 하시죠. 그 22억, 23억 되는 빚을 위해서 이자를 내기 시작하는데 목회자를 불러서 일을 못 맡겨요. 이자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이게 한국교회의 위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대형교회.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 목회자의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타락의 양상이 바로 권한 남용과 전횡, 재정비리, 여자 문제 등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들, 여러분 들려지는 이런 소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왜 교회가 그 많은 빚을,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다 끌어안고 이자를 물어가면서 왜 그런 교회를 유지하려고 합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일교회 얼마나 제가 빚이 있는지도 모르고 막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정말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교회의 의미가 무엇일까? 내가 믿음으로 헌금을 드리고 섬기는 이런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먼저 진단하고 우리 교회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분명히 권면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느냐? 너희 스스로를 시험하고 너희 스스로를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하려면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입술로 고백하고 수일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며 봉사하는 것입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다는 바로 그것입니까? 그것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당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노력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그게 믿음입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고 이 땅에서도 물질의 복을 주시고 모든 복을 받고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까? 이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게 믿음이냐고요? 믿음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본받아서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약속한 시간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서로 격려하고 힘들지, 힘들지. 그러나 우리가 힘내서 또 이렇게 우리는 살아야 돼. 이게 믿음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대로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적당하게 지내는 일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입니다. 습관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미 건강한 신앙생활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 익숙한 관습을 말하고 뭐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는데 뭐가 문제야? 큰 소리치며 익숙한 것에 더 길들여지려고 할 때에 그것은 마치 마약 환자가 걷는 길을 가는 것과 같습니다. 친숙하다는 것, 그 무엇인가에 길들여져 있다는 것, 어떤 것에 길들여지면 그것이 나의 일부인 양 아주 편안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길들여진 것, 그것을 지키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나에게 친숙하고 편안한 것을 문제 삼으면 불편한 감정이 생깁니다. 목사님이 바뀝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시다. 아, 목사님 우리 늘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교회는 이게 전통인데. 성경 말씀보다 전통이 더 중요합니까? 지금까지 내 몸에 익숙한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소중합니까?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제시하면 힘들어도 입고 있던 옷 벗어 제끼고 따라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올바른 말씀을 하고 있다면 지금 힘들어도 노력은 해봐야 합니다. 바로 믿음이란 단순한 신앙 고백도, 예배당 출석도, 봉사와 헌신,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도 규정할 수 없습니다. 그거 다 하면서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예배당 출석 잘합니다. 헌금 11조 잘합니다. 주일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웬걸요? 직장에서 회사 운영하면서 자기가 하는 그 모든 일엔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고 다 포장해놓고. 믿음은 성경 말씀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그 기준에서 다시 나를 뒤돌아보면서 현재의 상태에 안주하거나 길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교회의 풍토, 교회의 문화에 익숙해지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 이제 교회 온 지 뭐 1, 2년밖에 안 됐는데 뭐 이렇게 나서서 자꾸 얘기를 하지? 뭐 이렇게 봉사를 한다고 그러지? 아니요. 신앙의 연륜으로 믿음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믿음 생활한 지 30년 됐으면 30년 된 만큼 사람이 바뀌어 있어야 돼요. 새벽마다 기도했으면 기도한 만큼 사람이 달라져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란 편안함과 안락함에 길들여지지 않고 끊임없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개혁이라고 합니다. 교회를 개혁하자.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믿음이 무엇인지를, 내가 믿음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객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고 정당하다고 증명된 어떤 것이어야 합니다. 자기 기준이 아닙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익숙한 습관이나 관습이 아닙니다. 교회의 전통이나 습관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점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 기준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 성경 말씀은 올바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그 기준으로 현재의 나를 살피고 확인할 때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나는 어느 정도 기준에 합당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대상이 정의되어지고 세계가 구성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되어 있습니까? 시험의 기준을 알지 못하면 스스로 점검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려고 매일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하질 않아요. 성경을 공부합시다. 목회자가, 목사님이 우리 모여서 성경을 공부합시다.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하면 다 싫어해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뭐 예배 참석하고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어디 놀러가고 여긴 다 잘합니다.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공부합시다. 반을 나눠서 이렇게 가르치겠습니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런 현상들이 오늘의 한국 교회를 여기까지 만들어 왔습니다. 헌신, 무엇에 헌신해야 될까요? 헌신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 말씀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제대로 깨달으면 할 일은 얘기 안 해도 다 압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신앙의 걸음을 걷는 것을 스스로 터득해 가야 하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읽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성경 1독, 5독, 10독 여기에 만족하지 마세요.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읽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더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숟가락으로 떠넣어주는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읽다가 모르면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런 부분을 잘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세요. 아마 목사님이 전화 받는 일 중에서 가장 기뻐할 겁니다. 그런 분들이 여럿이 있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함께 성경을 공부합시다.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권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 버림받은 자란 실격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스피드스케이트에서 넘어지고 실격당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실격자. 통과할 수 없습니다.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전해 들은 이야기가 아니라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 증거가 있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까? 만일 그 시험에 실격했다면 방법을 강구하십시오. 자신이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고 깨달아 가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무식하면 안 되잖아요. 불교인들, 예수 믿는, 모르는 사람들 성경 몰라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뭐야? 이게 무슨 말씀이야? 누가 질문하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저는 가장 답답할 것 같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집사님, 이 말씀 이건데 이게 무슨 말씀이죠?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뭐 대답의 요령은 아시죠? 목사님께 물어보세요. 정말 성경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서 목회자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국교회와 개인을 위해서 적용하는 그 내용 가운데 대안이 뭐가 있을까?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믿음이 내 믿음이 정확한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객관적인 기준을 통해서 확인을 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영적 건강, 영혼의 건강 검진을 위한 대안은 첫째로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목회자들 모두가 자기 믿음을 점검하고 잘못된 것을 바꾸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아주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미세하게 일어나다 끝났어요.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잘못들을 막 얘기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는 사회적으로 확대됐어요. 그게 뭡니까? 한 여자 검사가 나와서 내가 이렇게 남성에게 희롱을 당했다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매번 뉴스마다. 실제로 이 일은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나를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는 익숙한 방식과 타성에 젖어 습관대로 사고하며 일상을 반복합니다.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익숙한 것에 길들여지지 마십시오. 편한 것에 길들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올바로 배우고 실천해야 합니다. 바로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가는 것인데 믿음이란 내가 복받고 잘 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거기에 다 빠져버려서 교회의 믿음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교회 믿음이 마치 무당 섬기는 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빌면 복받고 뭐 안 되면 빌어서 뭔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것. 무당 종교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잘 살아보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을 이웃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닮아 이 세상에서 영생을 맛보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속해 있는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가서 젊은이들이 찾아오고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이런 교회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올바른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노력이 따라야 합니다. 우리 합신교단의 3대 개혁정신이 무엇입니까? 그 개혁정신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입니다. 이 3대 정신은 성경에 기초한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저는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그 교회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자기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할 때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호회나 개모임, 취미생활로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제1 남전도의 헌신예배. 아마 오랜 연륜이 쌓여지고 또 믿음의 생활을 오래 하시는 중에 자기를 바꾸는 노력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살아온 삶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젊은 사람들, 다른 사람의 삶. 한 번쯤 생각하면 부닥치지 않을 것이고 함께 잘 변화하면서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우고 조금씩 조금씩 날마다 변화된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